조명이 켜진 내 작은 골방. 그곳에서 내 하루는 시작된다. 새 파이프처럼 무거운 펜, 일담한 책, 시체가 된 담배들이 쌓인 우유팩과 널브러진 종이들 그 사이에 파묻힌 채 멍하니 앉아 음악을 듣는다. 그리고 빨래를 짜듯 추억을 짜내어 종이 위로 붓는다. 슬픔과 기쁨, 사랑과 꿈, 내 머릿속에 늘 자리 잡은 소재들. 그곳에 나는 생명을 주고 방 안쪽에는 어젯밤 그녀와 남긴 정액 묻은 휴지가 외롭다며 음흉하게 나를 계속 쳐다본다. 되는 음악 소리 그리고 내 고민거리. 간혹 이곳이 감옥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잠옷처럼 편하다. 갑옷처럼 단단한 답답한 현실보다 차라리 넓은 창문이 있는 이곳이 좋다. 어부는 바다에서, 창녀는 사창가에서, 그리고 나는 여기 골방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린다. 24시간 써내려간 한편의 시가, 종이 위에 흘린 볼펜의 검은 피가 내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기를 나는 바라고 바란다. 내 영혼은 조용히 잠이 든다. 오늘 하루도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기서 미친 듯 살아가고 내 모든 것들을 위해 때로 지겨워져도 때로 버려버리고 싶어도 이게 내 전부인걸. 멈출 수가 없으니 힘을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눈 뜨면 무거운 눈꺼풀을 제로 채켜올리고 일터로 향해 발을 넘기고 해가 저물면 다시 지친 모습으로 혹은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향해 때론 지치고 힘들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나의 힘을 위해 참고 견디며 일터에서 일